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본순휘 총윤주왕 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1본 조선인 축하단이 꽃다발을 진중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주종무관단과 다구노림 노르웨이 공산당 웨스트폴드 주위원회 위원장이 경모예정을 표시했습니다.